Sin, new collab, 2AM, 방탄소년단. Let's go! H to the A to the T to the E. 어젯밤 두 잠, 또 연락 없이. Don't wanna hate you. Don't wanna hate you. L to the O to the V to the E. 내 앞에서 내 곁도 사정 없이. Don't wanna love you. Girl, 미안하다 그치는 네 미소에 오늘도 난 믿기로 해.